Oye, ¿tú? Sí, tú. ¿Ya conoces los especiales de Station? ¿No? Entonces, déjame contarte acerca de ellos. A veces una, dos o tres canciones no son suficientes cuando se trata de escuchar lo que te gusta. ¿Vieja o nueva escuela? Cualquiera que sea tu elección, en los mini especiales de Station K-Pop te ofrecemos una hora de compilación discográfica que incluirá las mejores joyas musicales de tu grupo o solista favorito. ¿Prefieres escuchar un concierto? Radio Station K-Pop también te ofrece 2 horas y un poco más con los mejores conciertos. ¿Quieres sugerir el mini especial o concierto de un solista o grupo que aún no ha sonado? ¡También puedes hacerlo! Encontrarás el formulario en nuestra página oficial, donde podrás registrar tu sugerencia. Los mini especiales y especiales Station solo puedes escucharlos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Los mejores conciertos de tus artistas favoritos podrás escucharlos solo en Station K-Pop. Todos los miércoles, al finalizar el programa, mis 5 minutos de fama con mi playlist favorita. Consulta la caja de horarios para saber cuál será el concierto de la semana y no te lo pierdas.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Mini especiales de Station se renueva. Ahora podrás escucharlos los martes al terminar las emisiones de Todo Un Poco, los jueves al mediodía y los viernes a las 10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Te esperamos para escuchar lo mejor de tus artistas favoritos en una hora de recopilación con lo mejor de su discografía. ¿Te perdiste algo en especial? Escúchalos de nuevo y consecutivamente todos los sábados a partir de las 10 de la mañana, hora centro de México, a través d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l especial del día está a cargo de los 6 chicos, cuyos encantos pueden encenderse y apagarse. Hablamos de On and Off. Actualmente se conforman por 5 coreanos y un japonés, pero en sus inicios debutarían como 7 integrantes, siendo Hyoyeon el líder, Isham, Yeos, Wyatt, MK, Yu y Laon el resto de los miembros que integrarían la agrupación y que el 1 de agosto del 2017 debutarían con el mini álbum On and Off y la canción principal con el mismo nombre. El grupo se encuentra bajo la firma de la agencia WM Entertainment y su nombre se deriva y pronuncia como las palabras on and off, apagado y encendido. Son fielmente acompañados por Fuse, su club de fans, quienes mantienen al grupo a salvo mientras ellos siguen creciendo. Su primer regreso lo harían en junio del 2018 con el segundo mini álbum You Complete Me y la canción Complete. Quiero correr hacia ti. Todos mis sentidos te buscan en este momento. Cuando mi corazón habla de la verdad, mi cabeza se detiene y solo puedo verte. Tú me completas. Cada pedazo de mi sueño eres tú. Tú me completas. 2019 traería un nuevo lanzamiento con su tercer mini álbum y el anuncio de su gira por Asia llamada We Must Love, que incluiría a Hong Kong y Taipei. Sin embargo, a pesar del éxito que acompañaba al grupo, en agosto, WM Entertainment emitiría un comunicado confirmando la cancelación del contrato de Laon y su salida del grupo por razones personales. Noticia que no detendría a la agencia para traer a los chicos de regreso en octubre con su cuarto mini álbum, Go Live. En marzo del 2020, se anunciaría su participación en el programa Road to Kingdom, en donde presentarían increíbles actuaciones de covers y, por supuesto, remakes de sus canciones, que les haría ocupar el segundo lugar en la competencia, alcanzando a ingresar con la canción New World en las listas Gaon Digital Chart y en los Billboard K-Pop Hot 100. En agosto, regresarían de nueva cuenta con su quinto mini álbum, Spin-Off. 2021 llegaría con un álbum completo titulado On and Off, My Name, y la canción principal, Beautiful Beautiful, que además de conseguir 10 millones de vistas en su tercer día de lanzamiento, les haría recibir su primer premio musical en el programa The Show de la cadena SBS. Finalmente, en el mes de octubre, todos los miembros coreanos notificarían a través de cartas las fechas de su ingreso al servicio militar, que hasta el momento continúan ejerciendo. Luego de contarte de forma breve su historia, no podemos dejar de lado que el grupo se encuentra dividido en dos unidades: On, que corresponde a la unidad vocal, y Off, a la unidad de baile, que en conjunto, y justo como sugiere su lema, Light Zone, nos entregan música animada, brillante y divertida, justo como la esencia del grupo. On and Off y otros grupos se encuentran presentes en los mini especiales Station K-Pop. Acomódate y acompáñanos a escuchar una hora con la mejor recopilación musical de su discografía. Aquí comienzan los mini especiales de Station K-Pop. Prepárate para escuchar una hora de recopilación con lo mejor de tu artista favorito. ¡Comenzamos! Haru를 잘게 쪼개어 앉아서 바라본 이 회색 도시는 소란스럽고 너무 바빠. 내게 손을 내밀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렇게 slowly, slowly, slowly 아직 내게 세상이 지 그리고 널 따라다니고 구미구미 구름같은 너의 포근한 봄에 뛰어들어 발로 땅 녹지. 올려다본 하늘은 가끔 심술궂게 차가운 선물을 줄 때도 있어. 그 대기 근처 어딘가에서 oh yeah. 네가 지은 내 이름을 불러줘. 그날부터 내겐 이상한 일 내가 슬픈 생각할 땐 그때마다 너나 숨쉬어. 너와 같이 걸을 때면 숨을 끊니 자꾸 풀어지는 건 뭐야. 기억을 잃은 걸까 우리 둘이. 과거 혹은 미래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그건 말이야.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보면 알 거야. 넌 나를 Yeah. 사랑하게 될 거야. 현실들이 점점 던질 훈련은 더 좋을 것 같지만 별일 하나 내 뒤에 숨은 슬픔에 관한 면역력은 내가 넣세. 가는 다른 삶을 못해 그냥 갑자기 익숙해. 우리 사랑에서 꺼내 사랑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걸까 우리 둘이. 과거 혹은 미래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주제야. You must.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보면 할 거야. 넌 나를 일조차 없어져버린 저는 다른 별에서 잃어버린 너를 찾아 긴 여행을 온 기분. 밤에 한 건 머리 아닌 마음이야. 내가 먼저 널 알아봐 달리야. 컴플릿 girl. Baby, you're special. You're mountain, fake complete.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저 너의 진실을 알고 싶어. 마음이 움직이는 건 항상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Oh. 이게 너야 그게 너야 뭐가 뭐야 무엇이라야 너의 웃는 얼굴에 원래 웃음이 느껴져. 혹시 나로 인해 네가 가려져서 그럴까. 네 뒷모습이 궁금해. Now 지금 fly me to the moon, moon, moon, moon, baby.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널 보여줘. Now 지금 fly me to the moon, moon, moon, moon, baby. 나 간다, 너 간다. Let's go. The other side of you. The other side. Fly me to the moon. Yeah. 나 빼고 전부 다 나는 이런 기분 나는 아는지 나를 다른 세상을 사랑 Hey, could it 너로 살아보면 어떨까 Hey, could it 모든 게 다르게 보일까 난 항상 red 이뤄질까봐 Compliment yeah. 너도 힘든 게 있니 I'm so far from there 내가 뭐래도 무시받는 몸이야 So will 자꾸 난 몰라 뭐가 문제인지 yeah. 나 뭐래도 그들과 전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 What? 분명 같은 행동 같은 표정 짓는데도 너랑 나 왜 달라 깊숙이 파묻힌다 차가운 공기가 날 공격해 더 뜨거워 지자고 이 정도는 그녀가 보자고 다시 도착을 해줘 숨고를 틈없이 달려 나를 부른 소리 향해가 그게 너였으니 뵙고 싶은 대로 담았던 걸 better can be better 뱉어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있던 거야 주저 말고 던지고 던져 쏘가리는 그만 하고 just make you step turn 멍청해진 궤도를 도는 위성이 향가 서슬이 위로 빙빙 도는 초록색 차차가며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루틴에 선 바꿔 딴 거서 취한 향가 참지 마 터뜨려 네 속에 썩고 있는 걸 다 뱉어줘 걱정 마 몇 달 지나고 나면 이건 별일 아냐 별일 아냐 별일 아냐 참을 필요 없단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나중에 뒤돌아보면 별 거냐 왜 이래 그러지 마라 별일 아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아픈 너의 속은 썩어지 같겠지만 누구의 말에 따르지 말고 누구도 대학지 말고 You are the answer in your life but 참 넌 너무 뜨거워 걔가 널 피했던 거야 부딪혔다면 지금쯤 살짝 뛰을 건 누굴까 내일 일어나면 똑같이 무거운 하루야 입 밖으로 솔직한 말 꺼내봐 참지마 터뜨려 네 속에 썩고 있는 걸 다 뱉어줘 걱정 마 몇 달 지나고 나면 이건 별일 아냐 별일 아냐 별일 아냐 이것저것 감정이 오르내림 감당 못한 짐을 더 지려 하지 마 때론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네 맘만 믿어 참지 마 더 울어 네 속에 넘쳐나는 걸 다 뱉어줘 걱정 마 몇 달 지나고 나면 이건 별일 아냐 별일 아냐 별일 아냐 시야가 너를 만나 다시 난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서 공간과 공간이 멀어져도 우린 서로 느낄 수 있으니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해도 우리 만날 수 있어 yeah. Let's go! the music control my body 음악 속에 나의 이 밝은 탈이 막힌 채 let it go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Go Let my body talk to the music 그녀가 기다리는 게 뭔지 원하는 걸 알잖아 이제 모두 보여줘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나 조금씩 사람들의 함성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 조금씩 강렬한 음악이 날 몸속에 퍼지면 이 기간 It's ready 터질 것 같아 스피커 소리가 날 깨우면 내 기간 It's raining, it's raining. Oh, let the music control my body. Oh, let the music control my soul. Go, let my body talk to the music. 그녀가 기다리는 게 뭔지 원하는 걸 알잖아. 이제 모두 보여줘. 효진씨 스탠바이 할게요 Showtime Oh, let the music control my body 음악 속에 나의 이 밝은 탈이 막힌 채 let it go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Let my body talk to the music 그녀가 기다리는 게 뭔지 원하는 걸 알잖아 느껴봐 Okay, it's raining Oh, let the music control my body 음악 속에 나의 밝은 달이 막힌 채 let it go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Go, let my body talk to the music 그녀가 기다리는 게 뭔지 가면 그래도 눈 바뀔 수 있어 이걸 좁고 사실 넘어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린 갈 수 있을 거야. 약속했던 건 지키고 싶어. 네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거야. 우린 간다 신세계로. 우린 간다 신세계로. 너와 나의 미래 두근대는 너의 맘을 믿어. 슬픈 이야기는 없을 거야. 함께면 돼 신세계로 fly high.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곳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던 모습으로 남을 것 같아. 불행하지 않기 위해 We need to be happy so we need to change everything. 누가 더 나빠야 이긴 걸까. 이 세계는 뒤틀려서 사랑의 의미도 흐려져. 담아두는 고통이 익숙해지진 변해가는 나를 봤어. 날씨도 혐오하던 그리가 별 다른 것 없이 현실에 물들어갔어. 그때 널 만나 깨어난 나야.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어. 우린 간다 신세계로 higher. 우린 간다 신세계로 higher. 너와 나의 미래 두근대는 너의 맘을 믿어. 슬픈 이야기는 없을 거야. 함께면 돼 신세계로 fly high. 마주하고 우린 춤을 추며 세상에 어떤 노래를 불러. 간절하게 원하던 너와 나의 꿈들이 만개한 그곳으로 가자. 'Dive into new world. 날 움직이게 하고 내가 숨을 쉬게 해줘. 널 생각하게 하니 나는 궁금한 게 많죠. 왜 나를 만든 거죠 대침을 위해서. 내 가슴을 불어넣으면 내가 행복해진 건가. 난 어떤 존재일까 혼란스럽기만 해. 들였다 봐도 멋진 구석 하나 없는 걸 내게도 알려주겠니. 넌 알고 있니. 제발 더 Geppetto in my life. 온통 낯설게 변한 삶 깊고 뾰족한 구두 맘에 들지 않아. 어쩌면 나의 탄생마저 저지일지 몰라. 내 존재 무게 아니 미치는 듯해. 꺼져도 뭐 나 고개 기려치지 않아. 그저 비뚤어질 뿐. 왜 나를 만든 거죠 대체 뭘 위해서. 잠깐의 찬하루로 날 우연히 얻은 건 아닌가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혼란스럽기만 해. 내 자신을 더 알고 한창 들였다 봐도 따뜻한 구석 하나 없는 곳. 날 맡고 이미 내게도 알려주겠니? 넌 알고 있니? 제발 더 당신도 알 수 없겠죠. 사랑이란 단어 import, 행복이란 단어 export, 아픔이란 감정 import, 슬픔이란 단어 export. 당신이 만든 함수가 일끌어 사랑 때문에 아픈 가정 보죠. 나 더 고통스럽게 묵하고 싶은 당신은 만든 신도 이런 식인가요? 지킬 수 없기 아닌 소환 그래 또 다르자 필요한 사항들 이 사태는 에어 하프 쿠피 때로 맞춰 드라마 같은 대본 앞에 매일 새기면서 이기적인 건 내게 항상 이제 일이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쉽지만 그 짐을 너와 나누기 싫어 We'll be right back. 먼저 감정을 공유했던 걸까. 설명하지 않아도 전부 느낀 걸 너의 눈빛이 내게 알렸어. 너 하나만 원해 only

알아주세요. Ha llegado el final de este mini especial. Esperamos contar con tu compañía todos los martes al finalizar las emisiones de Todo Un Poco, los jueves al mediodía y los viernes a las 10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para disfrutar juntos de otro mini especial a través d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